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던지 속 시원히 말을 해줘. 이 세상 모두가 변한다고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. 너에게 나를 준 걸 후회는 안 해. 이대로 함께 있을게.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해. 서로 후회하지 않도록. 너의 곁에는 내가 있잖아. 너를 지킬 테니까.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해야 해. 가슴이 아프지 않도록. 차라리 그것이 속 편한 거야. 이제 슬퍼하지 마. 사랑하겠어.